UBS 봄과 여름 방방곡곡 전국 1주 눈 깜빡했더니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지나가 있다는 말 참 많이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서 있는 나무들도 빈 가지가 어느새 가득 차 나무가 푸릇푸릇하게 변해 있나요? 당장 흘려보낼 때는 잘 몰랐지만 여러 시간들이 모이면 커다란 눈덩이가 되어 지나가듯이 시간은 알다가도 모르겠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시간들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런 흐름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 문득 궁금하네요. 시간을 공유하는 여행 오늘의 전국 일주 순천으로 출발합니다. 이승기 사랑 하루를 녹여주는 온기 사랑 앞으로 가기 어려워 터벅거리는 나에게 함께 걷는 법을 알려준 날 사랑 끝없이 나를 일으켜주던 너를 가장 아름답게 했던 모든 이유가 돼준 그 이름 사랑 사랑 사랑 이제는 점점 잊혀질 그 기억도 섞인 시간들도 내게 그 모든 게 사랑 사랑 전화기 넘어 지우지 못한 번호와 다하지 못한 얘기와 버릴 수 없게 된 선물에도 사랑 끝없이 나를 일으켜주던 너를 가장 아름답게 했던 이제는 점점 잊혀질 그 기억도 아픔 섞인 시간들도 내게 그 모든 게 사랑 사랑 이제는 점점 잊혀질 그 기억도 아픔 섞인 시간들도 내게 그 모든 게 항상 근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지명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옛날 옛적 순천이 어떻게 불렸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과는 너무 다른 이름이라서 생소하실 수 있지만 귀를 쫑긋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순천은 백제에 속했고 간평군, 사평군, 무평군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5세기, 그러니까 순천이 사타라고 불릴 때 백제가 고구려에게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난 후에 대혼란을 노리고 순천을 포함한 호남 동부 지역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세를 회복한 백제가 호남 동부 지역을 장악하며 되찾았고 그 덕분에 순천은 백제의 영역에 속하게 됐답니다. 1949년 순천읍에서 순천시로 승격되고 도사면과 해룡면 조례리가 편입되면서 기존의 지역보다 한층 더 확장되고 발전된 순천으로 거듭나게 됐답니다. 어떤가요? 생소한 이름에서 지금의 순천까지 역사가 쏙쏙 이해되시나요? 너를 보내 오늘도 까만 소란 너를 보내 하얀 운동화 나를 보내 난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인사 그리고 지나치지만 사실은 요즘 매일 네 생각해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만약에 고백한다면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궁금한 건 혹시 너도 가끔씩은 내 생각하는지 Falling in love with you 하루 종일 그대만 생각해 You're falling in love with me 틈나면 너도 나 좀 생각해 싶은데 너를 보내 너를 보내 오늘도 붙잡지도 아무 얘기도 나는 못해 또 멀어지는 뒷모습 하고 싶은 말이 많았었는데 아니면 몇 가지만 묻고 싶어 어떤 걸 좋아하는지 혹시 그 영화는 봤는지 그리고 너도 나처럼 무서운 건 못 보는지 같이 영화 보고 싶다 진짜 I'm falling in love with you 하루 종일 그대만 생각해 You're falling in love with me 틈나면 너도 나 좀 생각해 I'm falling in love with you You're falling in love with I'm falling in love with you, with you, with you You're falling in love with me I'm falling in love with you 하루 종일 그대만 생각해 You're falling in love with me 하면 너도 나 좀 생각해 그대 오늘 내게 우리가 함께 떠나는 이 여행의 낭만을 얹어 색다르게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기차 여행을 선택한 여행객들입니다. 순천역은 전라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는 역으로 다른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쉽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순천에는 드라마 세트장도 재현되고 있는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방문한 곳은 순천의 가장 대표적인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다 보려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우리는 특별한 테마를 구경해보는 걸로 할게요. 순천만의 세계정원이라는 테마는 해외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위로하듯 각 나라의 특색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니어처 해외여행을 떠나볼까요? 세계 11개 나라들이 참여해서 각 나라들의 전통 양식과 멋을 자랑하는데요. 11곳 중에서 두 군데만 들려볼게요. 먼저 프랑스입니다. 앞에 보이는 거대한 건물은 프랑스식 성을 재현해놓은 건물입니다. 초기에는 카페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낭트 생나제로 미술대학 학교 분교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분수와 성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순천만에서는 드넓은 광장 가운데 분수가 위치한 스페인스러운 정겨운 모습을 보실 수 있답니다. 제가 준비한 미니어처 해외여행 즐거우셨나요? 어반자카파 보통의 연애 오늘 순천에서 맛볼 음식은 짱뚱어탕입니다. 짱뚱어가 뭐냐고요? 짱뚱어는 갯벌 물고기로 갯벌의 청정 유기물만 먹고 삽니다. 이 짱뚱어는 갯벌이 많은 서남해에서 많이 잡히기 때문에 서남해의 주요 요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오늘 맛볼 탕이 아니더라도 튀김이나 구이처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답니다. 언뜻 보면 추어탕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추어탕과는 다르게 간을 심심하게 하고 짱뚱어를 삶은 국물에 호박, 우거지와 같은 갖가지 채소와 양념을 넣어 끓인 일종의 매운탕인데 원기 충전의 제격이라고 알려져 여행으로 지친 여행객들에게 인기 만점. 짱뚱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순천을 찾는 여행객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으로 첫 손에 꼽히기도 합니다. 생소한 짱뚱어탕을 어떻게 맛봐야 그 풍미를 두 배로 느낄 수 있는지 안 알아볼 수 없겠죠? 짱뚱어탕 맛있게 먹는 꿀팁은 좁힛가루입니다. 조핏가루도 생소하실 텐데요. 조핏가루는 초피나무 열매를 따서 말린 다음 씨를 빼고 열매 껍질로 만든 잘고 보드라운 가루입니다. 하지만 조금 강렬한 맛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미리 맛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호에 따라 조핏가루를 조금씩 조금씩 넣어 먹으면 비린내를 잡아준다고 하니 모두들 시도해보세요. 알리 우리 둘 서 있는데도 마음까지 보이지 않아 혼자 있는 빈 시간마다 그대 하루가 늘 궁금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끼던 걸 주고 여러분 곁에서 자리를 지키던 나무가 다시 비를 맞으며 울창한 숲을 만드는 건 매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광경을 통해서 새삼스러운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나무가 숲을 만드는 것, 눈이 눈사람과 눈덩이를 만드는 것처럼 한 시간의 시간이 모여 비로소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 오늘의 8일차 전국일주 마칠게요. 고성, 속초, 영덕, 경주, 포항, 하동, 보성, 순천까지 온 여행의 그 다음은 어디일지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윤, 기술의 김용성, 저는 제조꾼 이가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HUBS